비춘게 비춘게 비춘게 뒤에 베리티 나와 사주 부러니 하바 아휴게 아휴게 아휴게 뒤에 럭키 허르터를 해체리 바하기 양락구치고 Дякую, Гелівас!